아직 너무 이른데 떠난다고 말하면 아무 준비도 못한 나는 뭐라고 말하니 네가 너무 좋았어 네가 너무 미워져 너무 걱정이야 나 없이